소하게 듣던 Now Christmas 벌써 1년이나 지났어 너도 변했니 그래 여전히 울리는 Jingle Bell 너무도 조용한 전화벨 노래도 그립게만 해 I want you back 만약 즐겁지는 않아 들으면 걱정될만 많아 내가 너를 사랑했던 만큼 너도 또한 날 사랑했는지 No no no no baby why no no no I don't try I don't wanna be alone 넌 행복했던 시간 자꾸만 떠올라 지갑 속엔 예쁜 얼굴 아름다웠던 네 얼굴 너란 사람은 내게 너무 징글징글 널 잊지 못하고 빙글빙글 너 때문에 늘어나는 링클링클 초콜릿 한번 더 넌 정말 징글징글징글징글징글해 미친 맘에 징글벨이 울리면 빙글빙글 오늘도 난 너 때문에 빙글빙글 빙글빙글